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아무것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가슴으로 살이 되고 눈 내리는 좋은 날에 내 가슴은 풀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내 사랑.